백두산물 백산수 매일매일 먹어요. 건강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가족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농심 백두산 백산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거 2층까지 오셨구나. 그날 그날 관객들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오늘은 약간 유인원 통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합의를 하셨나 보네요. 날씨가 밖에 여전히 좀 춥죠? 예. 근데 또 겨울에는 또 추워야 제맛이기도 한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또 안 추워야 되고 참 그게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추운 데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네. 네. 무슨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격이요? 예, 그건 이따 할 거예요. 오늘 원래 주제가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저하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 주제로 정하시면 됩니다. 군대 이야기요? 아까 성격 이야기 하신 분이시죠? 예, 성격 진짜 급하고 조용한 거 못 참고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취업, 네? 취업. 예, 좀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저는 이제 뭐 취업 이런 거 글쎄요. 왜 웃어요? 예, 저분하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잡고 그럼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이제 그 졸업 예정자인데 오늘도 면접을 보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근육이 그렇게 풀려 있었구나, 얼굴 근육이. 네. 아, 그래서 이제 취업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가 제일 걱정이 됩니까? 가서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합격했어요? 합격은 뭐 다음에 발표한다고 하고. 근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요, 지금부터? 그래도 빨리 돈 벌고 싶고 하니까. 네. 부모님께 효도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하고 돈 벌고 돈 쓰고 그러고 싶고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해외로 유학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보고 싶고. 네, 그렇게 시야를 좀 넓히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머릿속에 많죠. 자꾸 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갔다가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갔다가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걱정을 하다가 뭐 다 그렇습니다. 그 면접 보시려면 힘들죠. 그 어이 봐라 벌써 예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치고 대학교 면접을 봤는데. 네.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갔거든요. 근데 네. 막상 가니까 제가 준비한 거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되게 희한한 데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망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게 교대 면접을 봤어요. 교직 관련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자기소개서에 보컬 동아리 활동한 걸 썼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이걸 물어봐서 좋아하는 가수가 제가 박정현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박정현이랑 이정현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아 누구지 하다가 그냥 박씨 박 하나 앞 박효신이요 이래가지고. 면접관 분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 나이가 몇 살인데 박효신을 좋아하냐고. 박효신 씨 좋아하는데 나이가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면접관 분도 이상하시다. 아, 그래도 되게 끝까지 편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감사했는데. 이러면 내가 편 들어준 난 뭐가 됩니까? 아, 나만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요. 갑자기 저한테요.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김재동 씨한테 죄송하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 철학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가치라고 이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는 학생들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네,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그렇군요. 네, 요즘에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서로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하잖아요.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은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유, 훌륭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습니까? 아, 이제 4일 날 졸업해요. 본인들 이야기를 이제 한 거군요. 명치 씨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건강한 갈등들, 건강한 가치관들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니까 명치 씨는 아마 그 두 쪽을 지금 다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 나는 이럴 때 이런 평가받을 때 뭐 명치 씨 얘기처럼 뭐 누가 아실 분 계시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면접은 아닌데요. 네. 사람들이 제가 새 아들 엄마라고 하면 다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다들 벌써 오하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다가 첫째는 5살, 둘째는 4살, 셋째는 이제 2살이라고 하고 개월수를 얘기하면 네. 엄마 이제 죽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들 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새 아들 엄마라고 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그 편견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딸이 없는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러고 다들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도 셋째까지 아들이라서 저는 마음 편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걱정스럽게 바라봐요. 그러니까요. 자꾸 왜 그렇게 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딸 낳는 거는 진짜 둘만의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무슨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내 처지를 단정 지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42이나 돼서 혼자 살면 진짜 힘들지.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난 안 그렇거든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씩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렇게 42살인데 혼자 살아서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같이 사실래요? 그러면 기겁을 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다행히 또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뭐 알겠습니다. 축복받은 새 아이 이렇게 키우시는 엄마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럽기도 하고. 또 혹시 아들만 키우는 집 있습니까? 저기 한번 줘보세요. 아들만 키우는 집. 17살? 19살이에요. 동안이네요.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19살이 어떻게 동안이 아닐 수가 있어. 이 양반아. 형제끼리 지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없는데요, 저는. 네. 저도 질문해놓고 뜨끔했어요. 너무 단정질 거 얘기한 거 아니까. 예. 형제끼리 지내서 좋은 점은 한 개도 없어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동생 있었으면은. 여동생 있으면 어떨 것 같은데요? 우선 귀엽지 않았을까요? 얘보다는? 강빈이는 형제여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누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누나는 왜요? 어떨 것 같습니까?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고 잘해줄 것 같아요. 네. 형은 먹을 것도 안 사다 주고 잘 안 해준다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네요. 어머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저쪽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어릴 때 키울 때는 그 생각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네. 뭐 힘들다 뭐 그런 생각 안 하면서 너무 긍정적이라서 참 보기는 좋았어요. 지금 그 마음으로 키우셔야 아들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저희들이 좀 해석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그런 마음이어야 아들 둘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애들이 이렇구나. 그냥 키우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커서 사춘기가 되고 딸 손잡고 액세서리 집에 가거나 이게 옥사로 갔을 때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저는 카톡을 주고받으면 답이 딱 한 글자만 와요. 동그라미 하나. 알았다, 이 말이죠. 네. 근데 딸이는 이게 엄마 보면 거의 장문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장문을 한 번만 받아봤으면 받자마자 막 울 것 같아요. 둘이로 나와. 장제는 아니야. 나오고 싶으면 나와. 근데 좋은 말 할 때 나와.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강민이 이리로 나와. 나와봅시다. 들어와. 나오세요. 자. 엄마한테 가식을 모두 담아서 이야기해. 엄마, 지금까지 딱히 뭐라 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뭐 화도 안 내고 뭐 맨날 칭찬해주고 그냥 믿고 계속 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표현 안 한 거 미안하고 엄마 사랑해. 엄마. 그래 좋다 출발이 좋아. 진짜 지금까지 사고 친 거 많이 미안하고 내가 나중에 커서 벤츠 하나 사줄게 엄마. 벤츠. 한 20년만 기다리면 이제 벤츠 하나 사줄게. 기다려. 엄마. 한 20년만 기다리면 결혼할게. 엄마한테 큰절 한번 해. 큰절 한번 해. 좀 이따 세뱃돈 받아야 돼. 좀 이따 세뱃돈 받아야 된다고? 벤츠 했을까? 자, 그래요. 엄마에게 세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전부 다 절해. 절해. 앞으로 절해. 절해. 그 딸 키우는 재미도 있고 아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그러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각자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예. 여기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마이크도 가기 전에 급하게 어머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저기요. 딸도 똑같아요. 딸도. 아들이 더 자상하고 어버이날 선물이고 생일 선물이고 저희 아들이 다 사주고요. 우리 딸은요. 아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요즘 딸 카톡에요. 아싸. 이게 너무 아들 키우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딸을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아니 저희 셋 다 딸 키우고 있는데 똑같이 말했어요. 저희 셋 다 딸 한번 키워보라고. 강민이. 누나 생기겠다.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딸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키워. 그럼 신랑 옆에 있다가 딸한테 저주를 퍼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면접 얘기에서 시작해서 뭐 딸 키우는 거 아들 키우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번 마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네, 저분 손들 줄 알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군대 성격, 예,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여기 올 수 없을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군대 입대했거든요. 아들 못 보내주고 여기로 왔어요. 그 저 말 안 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줄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 방송 보면 자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드님께서 오늘 군대 가셨습니까? 네. 아, 오늘 입소를 했습니까? 네, 오늘 갔어요.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네, 몇 시에? 네. 2시요. 2시에? 네. 그럼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왔어요. 아들 사랑하는데 왜 여기 오신 겁니까? 가족회의를 했어요. 엄마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엄마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여기를 다녀오세요. 저희가 동생은 잘 보낼게요. 이래서 잘 하고서 왔어요. 근데 멋있어 보이죠? 아들도 이렇게 딱 가면서 엄마 가고 싶은데 가. 이 뭐 군대 다 가는 건데 내가 갈게.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 가는데 나는 방송 녹화를 가라고? 천만에.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녹화에 임하세요. 오늘 주제 얘기 한번 해보시다는데 성격이요.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군대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하시라고. 자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사랑하는 준아, 엄마야. 엄마가 보낼 때 많이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아들이랑 더 있고 싶었는데 아들이 친구들만 챙기니까 엄마가 서운했어. 아들, 엄마 빨리 갈게. 사랑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아, 네. 들으셨죠? 또 모정이 넘쳐요. 또 아들, 엄마 빨리 갈게. 못 갑니다. 훈련소에 못 가요? 퇴소식 때 갈 거예요. 퇴소식 때 가셔야죠. 입소식 때 안 가셨으면 그게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이지만 퇴소식은 언제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요즘 6주 훈련입니까? 한 주 그 입소 대대에 있다가 입소해서는 5주 훈련이에요. 아 6주구나. 우리 때는 4주였거든요. 예 방위요. 그래서 우리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18개월 방위로 갔다 오고. 그러나 군대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18개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진짜 주제, 예, 얘기 나눠주실 분들, 패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석선 선생님. 네, 어서. 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서진 선생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요즘 또 방송에 계속 이제 저희 톡투에 나오시다 보니까 박수가 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자신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저쪽에서 오늘 역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아, 네. 자, 여자분들이 눈치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자, 남자분들 기죽지 마시고 요조 씨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마음껏 박수와 함께 함성을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 함성 소리가 제일 컸어요. 네, 자, 요조 씨에게 자, 준비. 누구랑 왔습니까? 아무랑. 요조 씨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와이프 다음으로요. 아, 그래요? 자, 방금 지르셨던 함성 소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자, 시작. 와! 자, 아내에게 함성. 와! 안녕하세요. 이성 팬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이성 팬분들보다 여성 팬이 더 많아서요. 저도요. 네? 자, 저를 좋아하는 여성 팬 여러분. 알았어요. 됐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세관 씨. 네, 안녕하세요. 요조의 오른팔 허세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세관 씨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사람들 성격급 빼요. 예, 다니엘 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비정상회담 녹화하면서 사실 카메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연 누가 거기 뒤에 막상 우리 방송 볼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막 나올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놀랐어요, 솔직히. 사실 여기 저를 좀 모르시는 분도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박수 쳐주시니까 아유, 기분이 하늘로 넘어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혹시 그 고향이 경기도세요? 말씀이 거의 너무 유창하게 우리말을 아, 잘, 진짜요? 잘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유, 예. 원래 독일 말은 억양은 경상도 사투리하고 조금 더 비슷합니다. 어디서 왔는데요? 할 때 부컴스도 해요. 네 이름 뭐고? 바시스트 유어 남에.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오, 되게 잘하시네요. 땡큐. 자.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꼭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오늘 그 주제가 성격인데요. 뭐 성격 우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격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성격 할 때는 약간 성격 차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독일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의 성격 차이 같은 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니엘 씨가 보기에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의 좀 성격 차이 같은 거 있다 그러셨으니까. 독일 사람들도 물론 너무나 착하고 정 많은 사람도 많지만 어제 아침에 또 우연히 경기단길에서 어떤 독일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인사했는데 약간 로봇이랑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선입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딱 봤더니 과연 선입견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때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투, 그러니까 발음이 좀 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표정이나. 근데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그래요? 누가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그러요. 아, 그래요? 예, 막 시넬, 시넬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부드럽게 시넬 아니면 리베 이런 것도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사랑의 이 리베티 한번 이렇게 이시 리베티 괜찮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좀 우선 흥이 넘치고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옛날에 되게 놀랐었어요. 한 장면에서는 막 웃다가 막 너무 활짝 웃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에서도 누가 죽어가지고 막 바로 놀기 시작해야 되고 막 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요 라고 좀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에게 잘 드러나는 성격을 싹은 다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독일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의 싹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싹은 잘 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싹은 안 자라니까 물론 아주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가 굉장히 영향을 받지만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지금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격이 달라지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삼 있잖아요. 대량으로 재배하려고 미국 가서 이렇게 쫙 뿌려서 심었더니 진짜 큰 인삼들이 자라나는데 그냥 무 같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연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성격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관계에서 발현되는 거니까 뭐 성격 하면 뭐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까칠. 혈액형. 또 아,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왜 화날 때 가끔씩 만화 보면 왜 사람 약간 열 받는다고 해서 항상 빨개지잖아요, 머리가. 예. 약간 빨갛다라는 색깔이 약간 좀 화난다?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격 색깔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 성격 이 색깔인 것 같아. 다니엘 씨는 본인 성격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탁 떠오르는 색깔? 색깔만 따지면은 파란색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성격은 초록색인 것 같아요. 초록색. 초록색이 진짜 희망의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긍정적이고 좀 미래에 대한 기획 항상 막 되게 많이 세워놓고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쌤은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 예. 밝게 사람들한테 대하려는 면이 많기 때문에 노란색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란색. 예. 소진 씨는? 저는 보라색. 보라. 예. 네. 저는 아이보리. 아이보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보라, 하늘, 핑크, 회색, 보라, 연두, 말주노초 반한보. 그래, 이해가 됩니다. 말주노초 반한보. 동색은 뭐야? 왜 동색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원래는 노란색을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나비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좀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런 인생을 꿈꿨는데 결혼하면서 점점 색깔이 탁해지더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옆에 계신 분께서도 뭐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지금 얼굴이 똥빛이 되셨거든요. 자, 마이크 잡고 한번 죄송할 뿐입니다. 잘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못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본인이 가졌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끔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아내의 꿈이 뭐였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저도 좀 결혼을 일찍 해서 뭐 솔로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남들 하는 걸 다 못해봐서 솔로인 적이 없어서 네 솔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는 노란색일 것 같아요. 솔로는 설사색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솔로는 좀 이렇게 함께 있고 싶고 참 희한해요. 커플이 되면 자유롭고 싶고 그 옆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둘이서 뭐 여기 뭐 볼을 만지면서 뭐 대충 옆에서 보니까 뭐 우리는 안 그렇지 너는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뭘 만지고 뭐 그런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 저희가 신혼이라서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된대요? 저희 이제 3년 아직 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내분 저 색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색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한 줄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머리카락 날린다고 수영 모자 쓰래요. 어디 계십니까? 예.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성격이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따 하면 되지 이런 성격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은 꼼꼼해, 깔끔해, 아주 이렇게 각을 좀 잡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만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카락이 기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카락이 바닥에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돌돌이를 밀고 다니더라고요. 매일 눈 뜨면 돌돌이 미는 게 일이에요. 그러더니 아들 둘도 똑같이 밀고 다녀요. 엄마 머리카락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꼭 참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애들을 데리고 팍 들어가더니 수영모자를 셋이 똑같이 쓰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이 덜 떨어질 것 같다고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예. 근데 안 썼어요. 너무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집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내 속에서 난 것들 둘이까지 합쳐서.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러다가 밥 국이나 뭐에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면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봐봐. 여기 머리카락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차라리 머리를 숏커트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에 제가 머리를 정말 짧게 자르고 왔어요. 네. 일주일을 말 안 하더라고요. 쳐다보지 말래요. 왜요? 보기 싫다고요. 긴 머리는 좋아하는데 머리카락 날리는 건 싫대요. 아 진짜 못됐다. 괜찮아. 오래간만에 요조 씨 네. 혼잣말 나왔네요. 좀 심하죠? 네. 예.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그랬던 거예요. 이제 머리가 너무 빠진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짧게 잘랐는데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제 이미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네. 옷도 제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고요. 울랄라. 그 머리 스타일도 항상 물어보고 여보 나 염색할까? 이렇게 하고 이번엔 파마할까? 이렇게 조금 허락을 맡으면서 제가 그 왜 안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오늘 가서 머리를 딱 자르고 왔는데 그 자른 수준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래서 그렇던 거 하나 상의 않고 가서 잘랐기 때문에 홧김에 그 뒤로는 같이 가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그러면 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를 보면서 막 지금 어느 순간 남편분께서는 요조 씨를 보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고 측의 의견만 들으면 지금 현재 피고는 집 밖으로 내쳐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이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가슴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울렁증이 있어요? 아 근데 아내한테 수영모자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 쇼커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울렁증이 있는데? 그것은 혈기 왕성할 때 이야기였고 현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였고 몇 년 전에요? 10년 전에 얘기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신다는데요? 아 요즘에 안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방송 멘트 하는 것 잠깐만요, 같아요. 잠깐만요. 요즘에 안 그러시지 알아요. 지금 방금 아내한테 마이크가 갔잖아요. 뭐 하고 있은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너무 못난 남편 같아요. 그런데 두 부부가 맞춰서 살아가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 내가 그냥 그것을 내가 치우면 되겠구나 하면서 털털한 아내를 인정하고 저의 깔끔함을 인정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또 목욕탕 머리 감고 나와서 하수구에 머리카락 이렇게 쌓여 있어도 제가 집어서 경계 넣고 그러다 보니까 15년쯤 됐을 때는 신혼처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그만하라고 찔리네요. 아니요. 그런데요, 저 이렇게 털털한 이미지로 나가면 제가 사실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학부형들이 보면 네. 조금 오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정도면 지금 몇 살이죠? 7세. 7세면 네. 지들이 돌돌이를 돌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기들이 돌돌이를 돌리면서 아 우리 선생님 머리카락이 떨어지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좀 털털한 성격이시지. 우리가 7년이나 같이 살았으니 우리 선생님 성격에 맞춰드려야지. 이렇게 돌돌이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근데 어린이집은 깨끗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 둘이서 이렇게 좀 사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격 개인적으로 이 뭐 안건? 그거 들었을 때는 안건 직업병이에요. 죄송해요. 예. 옛날에 본 시트콤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 예. 홈 임프루빙이라는 미국 시트콤인데요. 거기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화장실 아예 공사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너무 짜증나서 아이들 데리고 호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호텔 너무 좋고 깔끔하지만 나는 세면대 볼 때마다 네가 면도할 때 그 떨어진 털 옛날에 너무 짜증났지만 너무 깔끔해서 너무 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일 뿐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간에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는, 나는 좀 꼼꼼한데 털털한 사람을 보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해야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빛의 삼원색을 이렇게 합치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색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되듯이 오히려 그게 어떤 갈등이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좀 잘 푸신 것 같아요. 남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강요한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수영모자가 있었죠. 수영모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일 나쁜 점을 좀 지적한 거고, 수영모자를 진짜 써라 이러면 이제 정말 검은색이 될 텐데 지금은 하얀색으로 잘 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영모자 쓰시고 고무장갑이나 뭐 이런 건 다 남편한테 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꼼짝을 하지 마세요. 난 움직이면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이런 니들이 다 해. 엄마 놀아줘. 돌놀이가 이거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엄마의 머리카락이 집안 곳곳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집안 곳곳을 다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숙 씨 오셨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저쪽도 한번 훑고 싶어가지고. 네, 아,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현숙 씨 나오셨으니까 현숙 씨가 한번. 아, 그래요? 네, 네. 하나 골라 볼까요? 방금이 네. 그 머리카락 그 예. 수영 모자였군요. 예, 예. 예, 예. 그 왜? 사연이었군요. 하실 말씀이 있으셨나 보죠. 아, 제가 아까 뒤에서 계속 감정이입을 하면서 아, 이러면서 저도 혼자 막 계속 아,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니, 하나 잘하면 아홉 개는 참아야지 무슨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어디 계시나? 아이, 제 뒤에서 있다 보니까 속이 터져 가지고. 그러나 아주 훌륭한 마음에 와닿는 말을 제가 아홉 개 잘 되면 하나는 네. 참아야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 잘 되면 아홉 개는 참아라 이런 말은 아, 그럼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네. 멋진 말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쑥크러쉬 나왔네요. 쑥크러쉬. 아니야. 현숙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육아를 하고 있고요.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요? 네. 아, 모르시나요? 저 결혼했어요. 알아요. 예. 극중에선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결혼을 다행히 했고요. 지금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돌이 지나서, 네. 그래서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드라마도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어떠세요? 이렇게 엄마가 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근데 진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면에서. 왜냐면, 내 위주의 삶이었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죠, 희생. 예. 그러면서 저 또한 우리 엄마는 이랬겠지, 우리 아빠는 이랬겠지의 상상이 이제 제가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아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희생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성격도 변화가 좀 생깁니까? 아, 생기죠. 오락가락 해요.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으시죠? 육아 이런 거. 저는 이제 엄마는 못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빠가 되고 요즘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아, 당연히. 저도 사실 지금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저희 남편이 거의 저보다 육아를 좀 더 하는 편이에요. 네. 여자만 하는 것이 육아가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과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네, 네. 아이고, 네. 야, 거의 나오셔서 엄마들 입장을 엄청나게 대변하시고. 아, 예. 제가 네. 지금 그 상황이라서 그, 공감이 진짜, 공감이 역증되신다고. 예, 공감이 돼요. 예.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뭐 하나 골라주시죠, 현숙 씨께서. 네. 네. 상상력을 자극해서 요거 하나 뽑고 싶어요. 네. 제 별명은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네. 아래. 네. 네.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제 감정 기복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늘 방방 떠서 웃고 다녀요. 얘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뭔가 좋은 일 있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네. 그런데 뭐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졌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울해져요. 낯빛이 어두워지고 얘가 무슨 짜증이 났구나, 심각하구나. 네. 뭐지?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저희 직장 분께서 이런 저의 성격을 좀 알다 보시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면 어? 위, 아래. 어? 오늘 위인가?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이렇게 떴네. 어. 네. 오늘 좀 아래로 갈아앉혀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때로는 저의 감정을 좀 이렇게 감추고 좀 도도하게 지나간다거나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는 좀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본인 성격을요? 우리가요? 갑자기요? 왜 감추고 싶으세요? 또 아래인가 봐 지금. 아, 지금 아래. 이럴 때요. 이럴 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옆에 친구분이십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좀 즐겁게 서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냥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렇게 얼굴에 티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그때 위로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그 타이밍에 너가 이걸 좀 더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저도 약간 비슷해요. 호불호가 강하고 이렇게 좋을 땐 되게 좋고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은데 아,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 그 서로의 성격을 좀 이해해주고 감정을 좀 위로해줄 수 있...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사연이 누구의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은 두 분 다 계속 하이네요? 아, 네,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하면 하이에요?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뭘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맛없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되죠. 아, 맛없는 걸 먹으면 까랑고, 맛있는 걸 먹으면 하이가 되고.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나, 이거. 하시는 분. 예, 저쪽에 손 드신 분. 저는 아들이 제발 엄마 워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떠면은 밖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즐겁게 하고 딱 집에 왔는데 뭐가 하나 눈에 거슬렸다. 그럼 좋았던 건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아들한테 화살이 쫙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은 거죠. 몇 살인데요? 지금 5학년. 오늘 같이 오고 싶었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그냥 그 아들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아. 네. 제가 이 성격을 좀 고치려고 상담도 많이 받고 또 그런 힐링하는 데 가서 좀 받아보고 했는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아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공부하고 오면은 엄마가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이 말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요. 아드님한테 그러시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미안하죠. 그리고 안아줘요, 또 가서. 다시는 엄마가 이러지 않을게. 한 번 더 생각을 할게. 미안해. 이러고 났는데도 엄만 엄만가 봐요.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마음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무려 저한테 문제는 있는 거죠.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냥 그 생각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마당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냥 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놈의 새끼야! 나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때릴 거라고는, 왜냐면 아무 일이 없었어 집에서 나올 때까지. 근데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어? 근데 엄마가 들어갔어요. 아무 설명 없이 어린 마음에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근데 이제서야 알겠어요. 사람은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문득 떠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이 때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뭐 저야 뭐 자주 보는 분들이죠. 자주 봐요. 저는 뭐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성격으로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이한테 내 성격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내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강연할 때 보면 엄마들이 그래요.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요 일주일간은 착한 사람이 되고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내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 또는 아이한테 화를 큰 소리로 내지 않겠다는 걸 크게 써가지고 집에 10군데 정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때리려다 보면 아이 뒤에 그 글씨가 보여요. 네. 그럼 아이가 엄마 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그때 때리는 엄마도 있거든요. 아, 그때 때리. 그러면 그런 엄마면은 이제 그걸 붙이지 않고 대부분은 그걸 이제 붙이는 분들은 거의 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이게 그것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다니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독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존재하는 속담인데요. Schläger auf den Hinterkopf erhöhen das Denkvermögen 이라는 말이 있어요. 뒤통수가 맞으면 머리가 더 좋아진대요. 진짜요. 아, 그래서 내가? 예, 그래서 어머님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예를 들면 기뻐하실 때 활짝 웃고 뭐 슬플 때는 바로 막 눈물이 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선 그거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의사를 되게 잘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그냥 그 기분이 넘치니까 누구를 때리거나 막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 정도 나는 화를 못 참는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전 명상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하철 탈 때 네.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차게 호흡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출산 후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네. 막 갑자기 막 울다가도 막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아 그래 내가 아 그때 엄마가 내 뒤통수를 때렸지 이런 막 공존을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너한테 해결이 안 되고 내재가 돼 있다가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아이한테 투영해서 너무너무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너는 그걸 간과하고 지나간 걸 수도 있어. 그럴 때일수록 네 자신을 더 어루만져지고 더 사랑해줘 이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얘기를 듣고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전에도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감정에 대한 돌아보는 어떤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한테 하시는 얘기죠? 갑자기 제 스스로한테 예 그렇기도 해요 정말. 네네.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이 바뀌면서 성격도 바뀌었어요. 혈액형이 바뀌면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A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군대 가서 헌혈하면서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AB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성격을 좀 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AB형이 된 다음부터. 자,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약간 좀 까칠한 면도 좀 있고 좀 달라졌어요. 네. A형 그 성격을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자기 기준도 쌓아두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폭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막 시선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소개하러 갈 때 막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해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가 보다, 뭐 내 차례가 왔나 보다 그러고 그냥 나가서 얘기하고 우와. 좀 달라졌어요. 저, 죄송하지만 네. 그냥 우리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제 내 차례가 오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피가 갑자기 그 불가능하지만 AB형을 수혈받았다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원래 AB형이었는데 AB형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믿는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선입견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예. A형 성향도 강하신데 AB형이라고 하는데 A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분류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A형은 뭐 소심하고 지랄 맞고 B형은 대담하고 지랄 맞고 O형은 오지랖 넓고 지랄 맞고 AB형은 지랄 맞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B형들은 되게 화내잖아요. 그런 거 뭐 내가 언제? 그러면 봐봐 이거 AB형이야. 혈액형 믿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혈액형 그런 성격을 믿으시는 분들 네. 아 그래요? 꽤 되시는 거. 그런 거 안 믿어 난. 그 뭐 그런 거를 믿어. 예 반반 정도 되네요. 반반 정도 되네. 독일에도 이런 성격 분류 아까는 뭐 별자리 그러셨는데. 네 맞아요. 혈액형은 독일 사람들이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저도 아예 모르다가 그냥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길래 한 재작년쯤에 한번 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 아마 독일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말요. 병원 가서 수혈하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보통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때쯤 이제 비상상태 일어났을 때는, 한번 알아봐야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 씨, 그러면은 혹시 별자리는 물어보나요? 별자리는, 네, 물어봐요. 저도 항상 기억나는 게, 할머니 그 식탁에 앉아 계셔서, 신문 보시면서 거기 그 별자리 그거 나오잖아요. 네. 올 하루 아니면 뭐, 이번 주 별자리 그쵸, 운세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러면 아침 먹으면서 항상 재미삼아 그거 할머니랑 같이 봤어요. 우리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잖아요. 띠별 운세. 우리 띠별 운세. 용띠, 뭐 그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또. 아니, 그 네네. 네. 천칭자리라 그러셨죠, 아까? 네네, 맞아요. 천칭자리. 그리고 소띠입니다. 아, 소띠. 아, 소띠. 네. 예. 잘 물어보셨지만. 뭐,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어, A 플러스요.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어, A 플러스요. A 플러스요? A형의 RH 플러스라고, A 플러스라고. 네. 자,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그만합시다. 아니,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예. 왜 이렇게 혈액형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성격 이론 하면 혈액형 성격 이론인데, 예. 왜 맞는 것 같냐면, 반엄 효과라고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가졌을 만한 성격 요소를 모아놔요. 어떤 때는 활발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수줍음을 타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결혼한 여자들 고민 딱 네 가지잖아. 자식, 남편, 돈. 그리고 건강. 그게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하면 그런 반엄효과적인 누가 봐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다 싶은 것이 골고루 써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A형 성격에 있는 부분도 나한테 있고 AB형 성격에 있는 부분도 나한테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믿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보면 소심하고 꼼꼼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혈액형 성격론을 믿는 사람을 조사하면 A형인 사람이 혈액형 성격론을 제일 많이 믿어요. 다수니까? 네, 다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고정관념을 갖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정말 많이 믿는 사람은 나는 B형 안 뽑아. 난 O형만 뽑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요? 예, 진짜 있어요. 또 여성분들 중에도 제가 B형 남자는 안 사귄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건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다섯 명을 만났는데 다 B형이었는데 다 안 좋게 헤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궁합은 보는 편이에요. O형이랑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저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제동 씨하고 일을 안 한다든지 김제동 씨하고 멀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를 들어 내가 B형 남자한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나한테 정말 맞는 사람이 B형 남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놓치게 되죠. 이제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혈액형은 잘 믿지 않는 편이어서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면은 뭐 피가 어떻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내 성격 좋은 점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 성격 좋은 점. 네, 한번 써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 저 좋다. 네. 잘 웃죠? 저런 건 부럽네요. 화를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와.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가능합니까? 착하고 싸가지 없는 성격이 가능합니까? 마음은 착한데요. 예. 사람의 대함에 있어서 약간 서툴러서 싸가지 없게 비춰지는 그런 제 성격은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서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무뚝뚝한 것도 있는데 잘못 비춰져서 싸가지 없다고 엄마가 항상 표현해요. 넌 성격은 착한데 대하는 게 싸가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는 애야 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선뜻선뜻 제가 그래야 네가 사람이냐 천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착한데 여기 오면서 일찍 점심을 먹고 오는데 얘가 무슨 밥을 하고 제가 무슨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가 이렇게 네. 놓여 있었어요. 네. 밥을 해주려고 하는 건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네. 설거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는 왜 설거지를 쌓아놓고 있냐. 치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리를 싸가지 없잖아요. 저희 대화는 착하게 시작해서 싸가지 없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좋은 예. 일 하려다가 결국 싸우게 되는 자꾸.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남자 친구들끼리 서로 바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지난 친구한테는 나는 진짜 뭐랄까 너무나 소중한 친구인데 그 표현 잘 못하니까 통화할 때는 우선 욕으로 시작해요. 욕이나 약간 놀림을 통해서 그런 정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거칠게. 그렇죠. 거칠게. 남자들은 조금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거의 좀 반대입니다. 야, 네 그 일 정말 잘 됐구나.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들었다 이야기. 이거면 엄청나게 축하합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성. 저기. 전 남자분인데 여성스러워. 자, 아까 여자씨 좋아하시던 분이죠? 저분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성격이 여성스러운 게 장점이랍니다. 저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되면 아침에 저 우리 와이프한테 뭘 해줄까? 어떤 음식을 하면 우리 와이프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약간 섬세한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근데 와이프는 옆에서 너가 이걸 왜 우냐? 송동일이 딸을 보냈는데 이제 6살짜리 딸을 갖고 있는 너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그거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자고 있는 딸 얼굴로 보고 울고 왜 그러냐? 태기가 이렇게 뒤 백허그를 해줄 때 제가 와이프 뒤에서 이렇게 허그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 치워!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이런 게 하고 싶은데 저하고 와이프 되게 성격이 틀리거든요. 프로포즈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하고 와이프 되게 성격이 틀리거든요. 프로포즈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울었어요. 혼자 감동받았어요. 아, 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서 멋있다.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옆에서 무덤덤하게 뭐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잘못된 프로포즈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와이프만 울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다른... 얘기하시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안해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알았어. 아까 이 두 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예. 청량리역에 몇 시까지 갈 수 있냐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데려다 줄까? 와이프는 있어봐. 이분들 아까 택시 예약한 거 들었거든요. 카카오 몰로.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만요. 카카오 몰로가 아니고 뭔 택시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택시. 예, 원모 택시.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이프는 있어봐. 아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절제해주고. 예. 아예 틀려요. 틀려서 잘 살아요 지금. 너무 사랑하고요 서로. 예, 너무 잘 산대요. 하여간 저는 그래요. 예, 알았어요. 남편 얘기 쭉 들으셨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제가 잘못했네. 남편분이 네.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인 거죠? 와이프님. 아, 예. 대부분 사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 마이크 좀 넘겨보세요, 저쪽으로. 자, 청량이 여기 몇 시까지 가셔야 됩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몇 시 기차입니까? 11시 반이라서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들은 저렇게 느긋한데, 이야기를 엿들은 자기만 지금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 예? 아,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아까도 대기를 하면서 좀 늦게 오셨나봐요. 제 옆에 있으셨는데, 소심해요, 제가 되게. 예. 아까 그거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고 그냥 버스를 탔는데, 반대로 타갖고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다시 왔는데 소심할 정도로 못 물어보는데 너무 이렇게 좀 친근하게 보여갖고 용기를 내서 아까 물어봤죠. 저런 게 진짜 성격인 거예요. 버스 물어보고 타면 되는데 와 괜히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얼마나 성격이 좋아 보였으면 버스 방향도 못 물어보는 분이 청량리역에 기차가 얼마 여기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보겠어요. 와이프가 허락했으니까 예. 끝나고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두 분이 저 뒤에서 타고 가시면서 카카오톡 하세요. 그럼 택시처럼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매력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연 이런 것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격 나와요. 그 못 물어봐서 버스 반대로 타고.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어떤 성격이신지 잘 탁 보면 마치 아들 데리고 온 엄마 같잖아요. 아들이 뭔 얘기라도. 얘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엄청 잘 어울리죠. 두 분 다 솔직히 저럼 좀 피곤하거든요. 오지랖이랄까요. 약간 이게 과한 친절함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가 친절을 베풀다가 근데 부인께서 또 넘어설 때는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맞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맞아. 기다려봐. 아직 상황 파악해야 돼. 그 얘기 다 듣고 그래 가자. 그러면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허락했으니까. 갈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그러니까 다 맞춰서 살지. 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여기 한 명 한 명 다 다르지 뭐. 태어난 날 다르고 태어난 시 다른 만큼 싹 다 달라요.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싹 다. 성격이 영어로 보면 개성하고 같거든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격은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무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무늬가 있으니까 자기가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게 그 무늬를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 냅시다. 다들 성격대로 살아! 네, 성격대로 삽시다! 네, 다들 자기 성격대로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말고 마음에 들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마냥 참는 성격이어서 속에 담아두고 집에서 끙끙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렇게 해야 할 말은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자치고 너 좀 쿨한 성격? 약간 밝고 유쾌하다 보니까 좀 나댄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좀 쾌활한데 속으로 조금 소심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장난친다고 바지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근데 그 바지가 아니라 팬티여서 밴드가 찢어지면서 목에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성격을 알면 그 사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성격인 것 같아요.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제동 자 아니지 내가 찾는 전서 조용하게 다정하게 우리 마음 들어주는 워워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다니엘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기고 전부 잘생기고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현속 막대 먹은 영예 씨로 오랜 친구